이렇게 끝은 아닐 거야. 내가 지켜야 할 사람, 헤어져서는 안 될 사람. 내 가슴이 이렇게 타버려도 사랑했어요 그대만을. 그댄 영원한 내 사랑아. 인연은 끝나지 않았어요. 끝은 아닐 거야. 내가 지켜야 할 사람, 헤어져서는 안 될 사람. 내 가슴이 이렇게 타버려.